심장도 뚫어 내 진실이 그물은 하늘처럼 넓어 내 사랑을 낳고 너의 모닝키스 나의 아침밥 길을 잃어버린 내게 넌 아침밤 너를 만나기 전 난 눈 먼 잠수 부는 진흙 속의 진주 How we do, how we do 네가 많이 변해도 너의 사랑을 지키는 인디언 볼 나는 인디언 인디언 인디언 볼 나의 화살은 네 심장을 가리키고 빛나는 오늘 밤 그대와 난 춤을 춰 나는 인디언 인디언 볼 볼 볼 볼 알래스카를 넘어 나야가르 강을 건너 지구 반에 돌아 우리 둘만의 낙원을 지어 꺼져버릴 듯해 그대 얼굴과 소리 맞다 이때 이 뜨거운 이 밤을 불태울게 뜨거운 이 밤을 불태울게 사막의 모래는 춤추고 하늘의 별림을 맞추고 네 가슴에 심장 내 머리 위에 no no no no you gotta know my love whole latte whole latte whole latte whole latte whole latte